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30여 명 중 대다수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론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포탈과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4차 감염 국면인 지난달 중순까지도 방역에 전권을 행사한 사실이 C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4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조카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30여 명 중 대다수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론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시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금 싱겁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30명 정도가 발언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20여 명이 발언을 마쳤고 대부분 사퇴 불가피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인의 거취는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성 친박으로 통하는 김태흠 의원은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러한 상황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퇴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발언 의원 대부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당청 관계에 대한 전제를 먼저 깔고 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에 이어 의총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박민식 의원은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권고 결의안이 아니라 표결을 주장한 김용태 의원은 사퇴를 반대했습니다. 또 정두원 의원은 의총 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 책임론을 예고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걸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발언을 신청한 3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도부는 의원 발언이 모두 끝나는 대로 예정대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서 이 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며 당시 법안을 토시 그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했습니다. 유로존 채권단이 그리스의 다스에 말미를 주는 대신 오는 12일 유럽연합 긴급정상회의 때 구제금융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벨기에에서 열린 회담에서 그리스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에 3차 구제금융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아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는 회동에서 이달 말까지 숨통을 틀 수 있게 단기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인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필요한 것은 단연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오는 12일 다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는 닷새라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냐 아니면 3차 구제금융을 통한 회생이냐는 12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의 최대 쟁점인 채무 탕감과 만기 연장을 놓고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그리스의 개혁안이 불충분할 경우 유로존 탈퇴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그리스에서는 유동성 위기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5월 말은 물론 4차 감염 국면인 6월 중순까지도 병원 측에 방역 전권을 맡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의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째 환자에 대한 최초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바로 전날 2차 메르스 유행이 끝날이라 기대됐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만 137번째 환자 등 7명의 환자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발칵 뒤집혔던 때입니다. 보고서에는 SMC, 즉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 이송의 접촉자 명단을 파악해 자체 연락 및 격리 조치까지 실시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르스 방역 실패로 이미 67명의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게 당국이 또다시 방역 대응을 내맡겼던 겁니다. 다음 날인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이 국가 방역망에서 열외됐다며 공동특별조사단 구성을 당국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팀이 방역조치를 지휘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총리실 산하 조사단을 삼성서울병원에 급파했습니다. 이미 당국이 장악했다는 병원에 총리실 직속 조사단을 다시 보낸 것 자체가 방역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5월 말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방역이 실패하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메르스 사태. 하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 병원에 또다시 방역 권한을 내맡긴 행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무능과 방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8일 만에 2명 추가돼 35명, 퇴원자도 1명 추가돼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숨진 환자는 177번째로 확진받은 50살 여성과 민간 구급차 운전사인 70대 남성 133번 환자입니다. 177번 환자는 지난 5월 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됐지만 4주 만인 지난달 23일 발병했고 133번 환자는 76번 환자를 건국대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아 186명 그대로이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800여 명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세금 포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서 검찰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횡령을 인정하십니까? 박 회장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가족과 지인 명의 등으로 보유한 뒤 증여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박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2011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회생으로 2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받은 이른바 사기파산 의혹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회장의 파산과 회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재산은 차명으로 숨겨놓고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박 회장의 지인들이 채권자로 위장해 여론몰이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인들을 동원해 법원과 채권자들을 모두 속였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입니다. 필리핀 불법 체류자 남성이 한국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고소한 이 여성에게 샴페인 한 병 값이면 해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42살 여성 전모 씨가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가정부의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를 협박한 사람은 필리핀 출신 불법 체류자 58살 A 씨. A 씨는 전 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자신의 아내가 전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되자 지난해부터 전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 씨의 집과 전 씨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전 씨에게 샴페인 한 병 값이면 당신을 정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입니다. 너의 딸이 어느 놀이방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샴페인 한 병이면 너 같은 사람은 정리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죽음이란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앞서 A씨의 아내는 10%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전 씨로부터 모두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A씨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한 뒤 강제 추방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오촌 조카가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룡해 비서의 친고모의 손자인 중국 동포 오모 씨 등 두 명을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허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73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60년이 되면 99억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에서 4천만 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현재 73억 명인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30년이 되면 84억 명, 2060년에는 99억 명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륙별로는 2060년까지 유럽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아프리카의 인구가 2.4배 증가하고 아시아 인구도 20%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203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5,100만 명인 인구는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독이 45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전체 인구의 40%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됩니다. 다만 남북한이 통합을 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30년까지 1.7%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낮아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걸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통합 인구도 2032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 남북 통일 자체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임박하면서 삼성그룹과 헤지펀드 엘리엇 간의 우호 지분 모으기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양측의 경쟁은 삼성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며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밤샘 협상은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밤샘 협상으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5,940원에서 6,120원까지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수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기상청에서 이수경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경기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는데요. 현재 일부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경우는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상도와 전남 남해안의 경우는 20에서 60mm, 충청과 전라북도에는 10에서 40, 전라남도와 제주도,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토요일까지 한동안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중부지방은 한낮에 다소 덥겠는데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눈부신 선전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금메달 달성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오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기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국경과 이념,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 전세계 대학생이 우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진지합니다. 양궁 기보배는 예선부터 세계 신기록을 쐈고 일본의 기와제의를 거절한 유도 안창님은 시원한 한판승으로 금빛 매치기에 성공했습니다. 체조 간판 양학선이 대회 도중 허벅지 부상이 재발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과 유도, 태권도에서 연이어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격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양궁 남자 컴파운드의 김종훈은 개인과 단체,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대회 첫 3관왕에 올랐고 이미 2개의 금메달을 챙긴 사격의 김지혜와 박대훈은 4관왕에 도전합니다. 덕분에 우리 선수단은 현재 금메달 19개로 일본과 미국, 중국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유도와 사격이 대회 초반 금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중반 이후에는 태권도와 배드민턴, 구기 종목 등에서 금메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수단 관계자는 목표였던 금메달 25개 이상 종합 3위를 넘어 2011년 중국 선전대회에서 거둔 금메달 28개 이상의 성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혜원입니다. 올해 임금 단체 협상 최대의 쟁점은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확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올해 임단협의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가 설립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네 번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는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83%에 달해 아랍에미레이트와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0대 남성이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자정쯤 원효대교 남단에서 사람이 뛰어내린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운동화와 지갑 등만 발견하고 투신자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80살 김모 씨가 암투병으로 최근 힘들어했다는 아내의 말을 토대로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원효대교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직원 식대를 임의로 사용한 인천경찰청 간부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한 107시간을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수당을 신청해 11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서 6월 내 외근 직원 명의로 교통경찰 식대 카드를 선결제한 뒤 나중에 직원들과 임의로 사용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식대 124만여 원을 부적정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성기명, 기술 조병권, 진행의 심기식이었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명인제약 이가탄, 뉴트리라이트,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해태강원 평창수 제공이었습니다.